하고 있어. 사랑 I don't know 것처럼 말 나 표현 못하지만 just you know always I love you 이 말 밖에 나 표현 못하지만 but 내 모든 걸 줘도 난 아깝지 않아. 왜 영원히 너와 함께 기억하고 I wanna hold you. 아이를 갖겠지 같은 침대에서 자겠지 같은 하늘 아래 살겠지 난 처음부터 지금까지 두 눈을 감을 때까지 나 그대만을 따르리 그것만이 내 전부니 Can you feel me? I need a show. Make me a fantasy.